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교독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죠. 여덟 번 금년 말까지 하게 될 텐데 때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설교자로서 이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실제적이고 삶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이런 그 고통스러운 현실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룰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은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이 그런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약간의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그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병은 고쳐주고 또 우리의 가난의 문제는 좀 극복하게 해주고 복음이 사실은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딱 떨어지는 답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율법과 복음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뭔가 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문제들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다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일주일 동안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일주일만이 아니라 사실은 수년 묵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또 목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야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 새로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에 나를 지금 당장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게 하는 새로운 시야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상이나 현혹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실제를 보게 됩니다. 그 실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실제는 내가 인생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거든요.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그게 망한 것도 아니며 죽은 것도 아니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야에서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으면 제일 좋게 이게 제일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죠.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내가 가물가물해지던 나의 시야가 열려서 영원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그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관점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지금 예배당을 벗어나면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영원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것을 보면서 까짓 거, 이까짓 거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히 이 바울 사도가 복음서 바울 사도가 서신서들을 쭉 쓰면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 관점,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금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여섯 번째로 살피고 있지만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 관점 그 관점 제가 처음에 오후 성경 공부 때 신앙과 세계관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죠. 여섯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은 인생관과 가치관과 물질관과 우리의 모든 관점이 다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 관점이 바뀌는 것, 그 관점이 바울 서신뿐만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이 서신서들 속에 쫙 깔려있는 기저에 깔려있는 게 그 관점이에요. 그런 면에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실제적인 문제가 없어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만 깨닫는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이만큼 괴롭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여전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다섯 번 정도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을 잠깐 복습을 좀 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대주제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신분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출발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떤 큰 백화점이나 무슨 큰 어디 가면은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이제 보잖아요. 보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그 지도를 보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지도를 잘 봐요. 그 네 달을 살았으면 좀 알아야 되는데 창피할 정도로 지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종종 지도 공부를 해요. 내가 오늘 어디를 갔다 왔나. 내비게이션 따라다니면 10년이 지나도 간 데만 알고 거기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사나. 어디를 오늘 돌아다녔나.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지도 보는 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지도 보면은 화살표 빨간 화살표로 지금 당신이 있는 것이 여기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요? 예? 현위치 그렇죠. 아 이게 참 영어를 못 하는데도 미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영어가 나와요. 참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거기선 영어가 안 되는데 여기로는 You are here.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거기서 우리는 내가 누구냐의 싸움을 평생을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내가 그냥 영접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정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내가 거듭났나? 내가 진짜 거듭난 게 확실한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뭐, 아, 거듭났어요. 그러는 사람처럼 무책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 인생에서 다른 것들은 대충 넘어가도 이 문제는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얻게 된 신분이 뭔가 하는 것.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설명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제가 결혼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했다는 것은 남남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뭐 미국식으로 성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정말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행 계좌 다 따로 가지고 있고 뭐 다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성경적 결혼의 원리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결혼 따로 은행 계좌를 가지면 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둘이 하나의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결혼을 통해서도 그거는 경험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물론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연합을 하는 것이 결혼의 성경적 결혼의 의미이지만 그것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성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고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교리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는데 여러분 부부도 결혼을 하면 다투기도 하고 비성경적이지만 각방을 쓸 때도 있고 때로는 삐져서 집을 나가가지고 하루 이상 나갔다 오는 거는 정말 비성경 그건 정말 나쁜 놈이거나 거식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부부라고 하지만 다툴 때가 많습니다. 다툴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다투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남남이 되니 그렇지 않죠. 다툼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결혼한 부부인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깐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이죠. 그래서 이 청년들은 특별히 잘 들어야 돼요. 청년들은 결혼이라는 건 언약이에요.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언약에 당신의 신실함과 변하지 않으심을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그러니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그렇잖아요. 아이들하고 아빠가 뭐 아빠가 이거 사줄게. 그러면 애들이 약속 딱 이렇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약속. 그러면 지혜로운 아빠들은 약속은 안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지혜가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약속 도장까지 찍고 이 손도 왜 그렇게 하죠? 자녀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혜롭다 그런 거는 약속을 하면은요 그게 그 다음에 빚이 돼요. 선물이 빚이 됩니다. 빚이 돼요. 왜 안 사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건 선물이지. 네가 받을 자격은 없지만 아빠가 돈이 남아 돌아서 사는 게 아니고 아빠의 핏값으로 내가 지금 선물을 사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물이 서프라이즈 선물이 이렇게 좀 기분 좋은 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왜 안 사줘? 아직 시간이 있잖아. 왜 안 사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돼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잘못 이해하는 일들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약은 지금 그리스도와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연합이라고 하는 관계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혼의 풍습을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정혼을 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정혼을 했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정혼했다는 것은 우리의 약혼 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예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혼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갈릴리가 아니죠. 팔레스타인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제한이 없으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원이죠. 우리는 다 시간적인 제한이 있지만, 그러니까 2000년 전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던 것은 단순히 천년이 하루 같은 계산의 방법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영원에서 영원을 하나님은 손바닥 앞에 놓으시는 것처럼 그 영원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뭐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2000년 후에 한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게 될 우리들의 존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택정하셨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택정한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기에 그 택하심의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옛사람은 누구예요? 아담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린 다 아담과 결혼한 사람. 아담이 저주받아야 되니까 우리도 저주받을 인생이에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도 범죄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범죄하고 살아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아담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게 로마서 6장 6절에 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죽음, 옛사람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죄책감을 부추겨서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네가 기독교인이냐? 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좌우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하고 결혼한 상대였는데, 율법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과 결혼관계가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성경의 논리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생한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 그리고 그 체험이 얼마나 크고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큼 큰 체험이었는지, 눈물 콧물을 흘리는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나에게는 좀 담담하게 찾아왔으나 실제로는 그 역사를 내가 알고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지금 살아가느냐, 체험의 정도이거나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에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체험하는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런데 죄를 져요. 그런데도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을 때에는 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으면은 다시는 죄를 질 것 같지가 않아요. 죄가 싫고 아주 그냥 죄를 밟아버리고 싶고 죄를 다 찢어버리고 싶고, 그 죄 때문에 사랑하는 구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를 더 이상은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존재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또 죄를 져요. 왜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렇게 가는 것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구원받은 사람 맞고, 내가 이번 주에는 좀 제대로 못했으면은 또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죄를 질까요? 죽을 몸, 죄의 몸 아래서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죽을 몸, 죄의 몸. 로마서 6장 6절과 14절에 말씀한 것이죠. 12절에. 그러니까 죄의 몸과 죽을 몸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딱 죽으면은 바로 천국에 가는데, 그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사람처럼 우리는 죄의 몸과 싸우며 살아가야 돼요. 이 죄의 몸,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도 그 몸은 썩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도 그 몸은 썩어서 없어지는 몸, 벌레가 다 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할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은 옷처럼,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의 몸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몸이죠. 늙지 않습니다. 주름이 생기지 않고요.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신자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 이 죄의 몸이라고 했고 죽을 몸이라고 하는 그 표현한 그대로 그 몸 안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선한 본능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이런 본능들이 관계를 맺는 것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과도하게 왜곡되고 이 과장되고 망가져서 우리는 외롭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도하게 집착하는 관계 속으로 가거나 사람이 없으면 죽는 정도의 관계 속으로 또 가서 관계들을 다 건강하지 않고 망가진 관계들로 만들고 그런 관계 맺음을 해갑니다. 건강한 관계가 잘 생기질 않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게 죄 아니죠. 그런데 먹는 것도 과도하게 우리는 마치 내 행복이 먹는 것에 달려있는 양, 내 행복이 관계에 달려있는 양, 너 없으면 죽어! 라고 하는 식의 그런 관계 맺음, 그런 식의 우리 본능이 육체의 사욕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죽을 몸, 죄의 몸 아래서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거에 너희가 죄의 종으로 너희의 몸을 들인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의 몸을 어떤 싸움이에요? 신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거룩하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일생을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뭐 땅 한 평도 주신 게 없고 좀 빚이 좀 있었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하나도 받은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은혜 앞에 내게 은혜를 베푸신 나의 처음이고 나중이신 이 역사의 처음이고 나중이신 이 세상의 처음이고 나중이신 그분 앞에 그분을 위하여 그분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사도가 얘기한 대로 14장에서 쭉 설명하고 나서 그러니 한번 찾아보죠. 1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하고 8절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사도가 자기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라고 얘기할 때 바울사도가 보통 글 쓰는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이 언제나 도전이 되죠. 과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는 오늘 다 같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게 벳샬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고 일하시고 가정을 돌보고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하고 학업을 하고 모든 일들이 정말 내가 나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분명한가요? 이게 우리의 고백인가요? 살아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하면 6장 11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6장 11절 지금 제가 로마서 8장에 읽은 말씀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것들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 사도가 쭉 설명한 이 복음의 도리를 설명한 것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어떤 저런 경험들을 하는데 그 경험들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되나 하면 뭐 예수 믿어도 변하는 게 별로 없네. 그럼 예수를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말한다면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요. 예수 믿음은 근본이 변하는 것이죠. 근본이 뿌리가 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싸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거룩해져가는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게 로마서 14장에서 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예화를 드는 게 그거잖아요. 제 딸이 몇 달 전에 미국 시민이 됐는데 그래봐야 변한 건 없어요. 그래봐야 변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시민이죠. 미국 시민인 거죠. 변한 건 없는데 신분은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늘에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라는 존재와 나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것을 뒤집어 놓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율법을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장에서 제가 했던 말씀이죠. 지금 6장에 대한 얘기를 정리했고 7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율법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인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죄로 드러내고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7장 13절 말씀이죠. 7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선한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죽는 게 율법에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사람은 어떤가 하면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거는 뭐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나예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모든 것이 나를 향하고 있고 나 중심적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태어난 후에 길러지는 후천적 성향이 아니라 이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는 선천적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맺게 되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입니다. 자기를 위해 심고 자기를 위해서 거두는 일련의 과정이고 이게 평생 지속됩니다. 때로는 생명을 거두는 것 같고 풍성한 기쁨도 있는 것 같고 즐거움도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속이는 갑자기 그 시가 생각나요. 초등학교 때 교실 벽에 걸려있던 푸시킨인가? 삶이 너를 맞나요? 푸시킨? 네. 이렇게 또 갑자기 나오면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까운 건 생각이 안 나고 옛날 게 생각나면 이게 증상이 있는 거라는데 가까운 건 다 잊어버리고 초등학교 때 게 생각나요. 삶이 너를 속일지라도 이게 삶이 속이는 거예요. 속으면서 계속 가요. 속으면서 계속 가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직분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 안에는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자기를 향한 자기를 위해서 신고 거두는 일이 계속됩니다. 그의 동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보기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남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도대체 어떤 동기로 우리는 주를 섬기고 어떤 동기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서 교회 안에서 일한다 하는 개념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을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 삽니까? 아니면 자기 가족을 위해 삽니까? 아니면 자기 새끼들을 위해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삽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여러분 참 아이러니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저는 교회 안에서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돼요. 자기 충만한 사람이 많아요. 자기 충만. 직장이나 직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건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러기 쉬워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나를 받아줘야 돼. 교회니까 나를 받아줘야 돼.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잖아. 교회니까 나를 받아줘야 돼.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받아줘야 돼. 그리고 안 받아주면은 혹은 못 받아주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되는.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뭐 못 들어본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자기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기로 충만한데요. 자기로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직분을 얻게 된다고 한들 그것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없죠. 신앙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 신앙을 부인하게 됩니다. 신앙을 부인하니 안 믿는다 그러는 게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뒤집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자기로 충만한 인간 본성, 아담으로부터 받은 본성이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노력하면 되나요? 결심을 여러 번 하면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마음을 바꾸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걸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편이 있어요. 그것이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진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처음엔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는데 그 율법을 깨닫게 되는 것, 율법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었는데 지금까지 평생을 율법이 깨달아질 때, 그 율법이 나에게 진짜 들려질 때에는 내 안에 죄를 진짜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영원히 지옥 가운데에서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내가 살아 있었는데 자아가 살아 있었는데 그 자아가 율법이 오면 죽어요. 그리고 내 안에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병 속에 밑에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가라앉아 있어요 다. 근데 이거를 막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 뜨잖아요. 휘저으면.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세요. 고난이 오면 이렇게 잘 가진 사람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게 막 들어오니까 막 이렇게 욕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막 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해버려야지 막 이런 생각이 나고 고난이 오면 사람이 근데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는 봐요. 근데 보고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보고도 못 고쳐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뒤집어 놓으실 때 우리는 죄가 살아나서 죄들이 숨겨졌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하게 되는 일은 뭔가 하면 죄가 살아나니까 진짜 근심을 하게 돼요. 사람이 그 근심은 안 해봤던 근심이에요. 그전에는 돈이 없어서 근심을 했던 사람이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근심을 하게 돼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만나든가 아니면 뭔가 내 인생에 뭔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인생 살다가 그냥 가는 거구나.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거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말하자면 영적인 현실에 눈을 뜨는 거예요. 한 번도 영적인 것은 가짜인가요, 여러분? 육적인 게 진짜고 영적인 세상은 가짜인가요? 천만에요. 실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 훨씬 더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허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삶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근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기 실존을 인식하게 되고 자기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심을 하게 되는데 답이 어디 있어요? 영화관에 가면 답이 있어요? 법륜 스님의 얘기를 들으면 답이 있어요? 답은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비추어지는 나의 죄악됨을 보게 되고 이게 바로 율법을 알게 되는 율법의 경험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이런 율법 없이 복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나쁜 소식 없이 율법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나쁜 소식이죠.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소식이 없이 좋은 사람이 되니까 오늘날에 뭐야? 은혜가 은혜일 수가 없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며 예수를 믿어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지 않으며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내 삶을 더 부유하게 내 삶을 더 문제없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야. 자신의 영혼에 대한 근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그러곤 믿었어요. 공짜죠? 좋죠? 티켓 받아놨죠? 천국 갈 거죠? 완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은혜는 은혜라는 단어처럼 신비롭고 인간이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은혜. 이와 같이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기능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을 때 그 다음에 율법이 깨달아졌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영혼의 근심을 내가 하기 시작했는데 율법이 그 다음에는 도와주지를 못해요. 아니 외과 선생님이 나를 진단을 잘하고 그리고 내 이 여기를 쭉 다 열었는데 한 1미 한 50cm를 열었는데 진단도 잘했고 정확하게 열었고 들춰놨는데 끝.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집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야말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일을 그때 하세요. 그래서 8장 3절을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한계예요. 근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율법이 자 이제 너 그런 존재야. 자 이제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 하면 내 말대로 100% 0.1%라도 작은 것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라. 이제 이대로 살아. 그러면 이제 희망이 있어. 그대로 살 재주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필요한 의의를 주지를 못해요. 또 율법은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려면 두 개가 필요해요. 우리의 죄책이 해결돼야 돼요. 죄에 대한 죄의 삭슨 사망이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죽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내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건 죄값이고 죄값으로 죽은 다음에 살아야 돼요. 근데 뭐 다시 어떻게 살아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복음이죠. 율법이 일한 자리에서 율법이 일하다가 손 들고 떠난 자리에서 복음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절 하반절과 4절에 그 설명이 있죠. 3절 하반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언급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3절 하반절부터.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부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성자 하나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바울사도가 의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여기에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 질문이 생기죠. 그것을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루도록 하는데 여기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근데 요 앞에 죄로 말미암아 그랬죠. 죄로 말미암아. 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은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가 하면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말 잘 읽어야 돼요.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가 아니에요. 죄 있는 육신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모든 육신은 죄 있는 육신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연약함, 슬픔, 고통, 피곤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그 다음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죠. 이 말이 뭐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그 요구. 그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실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말은 모순어법이라는 걸 아세요? 생명의 주를,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죠.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 생명을 창조하신 분, 생명을 창조하신 분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 육신은 죽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삭스 사망이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죽으시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3절 하반전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죄 있는 아담의 후손의 모든 죄악들을 정죄하신 거예요. 죄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신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예요. 죄값을 받아라. 두 번, 이 죄책이에요. 두 번째, 내 말대로 살아라. 근데 죄값을 받으러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내 말대로 살아라. 그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어요. 왜 지키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의 의로움을 행위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의예요. 예수님이 얻으신 의예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행위로, 순종으로 완벽하게 얻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거저 얻은 것입니다. 이 의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맺는 열매는 더 이상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 죄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율법의 요구 두 가지라고 그랬죠. 죄값을 받아라, 그리고 이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산다.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의 일부 요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의로움만 되신 게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어요. 주님이. 내 의로움의 근거는 주님이시고 내 거룩함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많아요. 뭐 합동에만 아니라 합신, 총신 많아요 지금. 이런 식의 가르침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와 거룩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하지만 5장 마지막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고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바울사도가 아까 제가 성삼위 하나님을 여기에 다 지금 쓰고 있다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확신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다 되었다. 근데 내 삶을 보면은 삶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고 확증하셨고 모든 걸 이루셨고 도장을 찍으셨으니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안심해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막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갓난아기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듭난 신자라면 아무리 넘어지고 뭐 해도 그들에게는 이런 약속을 성경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참 힘들어요. 확신이 없으면 힘든 일이 생기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힘든 일, 고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실패, 좌절, 이런 일이 오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과거에 순교한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까이 애양원, 순천의 애양원, 여수. 네. 생각해 보세요. 손영원 목사님 옥중서관이 이번에 출판됐대요. 저도 얼른 사보려고 그러는데 좀 서점에 좀 부탁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어떻게 애도 많으셨어요. 애도 많고 참 혼자 사시지 왜 결혼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때로는. 저렇게 고난의 현극의 길을 가려면 혼자 사시지. 어떻게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조금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는데, 일제시대 때. 그걸 피하지를 않고, 공산당들 앞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게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갈 수 있었을까? 그 속에서 감옥에서 아들한테 쓴 편지를 보면 정말 애원에 그 있길래 이렇게 좀 봤거든요.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편지 나눈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있는 분이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 처지나 생각하시지. 근데 이게 뭐야? 이게 확신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라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정말 살다 보면 드라마가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요. 이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의 열심과 선함과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확신은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하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확신이 없을까요? 복음에 대한 무지. 복음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런 확신이 없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장성하셔야 합니다. 만년 어린아이와 같이 만년 초보의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근거했고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바울사도는 말하면서 우리를 확신으로 인도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의 뒷부분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고난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그 본문을,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고백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확실성을 선언하는 게 1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죠.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책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너 어딨냐 하니까는 아담이 숨었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숨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담은 부끄러웠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책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신치료를 하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 좋죠. 무신론 좋은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나를 두려움과 죄책과 이런 것들을 책임을 느끼게 하는 존재 자체를 제거해버리면은 그런 게겠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자기 속임이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의 힘은 어디 있나 하면요, 우리를 죄책감으로 포로 삼는 것이 율법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는 게 율법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도 굉장히 많이 오해를 받는 본문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읽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에 다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짓는 죄는 예수 믿기 전에 짓는 죄하고는 차원이 다른 죄예요. 예수 믿기 전에 짓는 죄는 하나같이 작고 크고 떠나서 하나같이 다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죄는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상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가벼운 것이냐? 가벼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가볍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아 이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구나. 그거는 정말 자식은 자식일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철도 안 난 자식이고 그거는 정말 불효 자식이고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이죠. 그러나 사람이 조금만 철이 나면 자기 부모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하려고 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죠. 철난 자식이. 그러니까 신자는 죄를 지을 때 정죄감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가운데 아픔 가슴의 아픔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2절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정죄함이 없게 되었는가 그걸 설명하는 게 2절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반대, 율법의 반대. 그 뭐예요? 은혜, 믿음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3장 27절에 바울사도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법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한 것이. 그러니까 해방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해방했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냥 과거 단순 과거지만 헬란말로는 원래 쓰여진 헬란말로 바울이 쓴 것은 단번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끝난 일이에요. 변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매일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써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미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싸워서 매일 이길 때에만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은혜가, 믿음의 원리가, 믿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일이 일어났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된 건 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이 선언을 하는 건데 이것은 고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언이 아니에요. 도를 닦아가지고 성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아무든지 여기 써있는 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베이비, 어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인생에 그리고 영혼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보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에 소망이 있습니까? 경제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 직업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목을 걸지 않습니다. 목을 거는 것, 말하자면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신자들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비참한, 오호라, 권고한 자로다, 비참한 자로다 하는 인식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것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내가 바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물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예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망할 수 없으며 여러분들은 죽을 수도 없으며 여러분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8장 28절에 말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이고 망해도 망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쓰나미처럼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이것이 영원이라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고 보게 하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볼 길이 없고 알 길이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조명하심에서 이 구원의 신비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크심을 알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저희가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그런 복된 베샬롬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심령들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을 주께서 복주시고 은혜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내가 그 주님을 압니다 하는 고백이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주변과 이 광주 땅과 조국 땅의 세상에 선명하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들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겠습니다.